경험담이 늘 착한 내가 왜 내 주변은 다 그리 불만인지 몇 번을 말했니 내가 그냥 친구라고 걘 여자도 아니야 어떻게 너란 걔가 비교가 돼 보는 거면 그만해 됐어 좋은 것도 넘침 화가 나 진짜 내가 미쳤었었네 밉다는 짓만 어쩜 넌 골라서 하니 내가 돌아온 없었네 싫다는 짓만 어쩜 같이 꼭 찾아서 해 그냥 집착 적당히 좀 해 대체 내가 몇 번을 설명해 뭘 어떻게 해야 돼 쓸데없는 질투심 유발 들게 될지도 두서도 봐 시간 낭비 몇 시간째야 똑같은 말만 난 반복해 hey, hey, hey. 내가 미쳤는데 애처럼 하나씩 다 말해줘야 하니 내가 돌아